밤을 본 바람 불어오면 개나리 진달래꽃 4월이 오면 목련꽃이 하얗게 피어나네 한더위 여름엔 산천 초목 푸르게 우거지고 오곡백과가 풍년되는 금수강산이구나 수려하고 우리가 태어나 숨 쉬는 곳 우리의 금수강산 입술아 찬바람 불어오면 산마다 단풍놀이 정다워라 정월 대보름 밝은 달이 창가에 걸려있고 달놀이 불놀이 밤이 새는 금수강산이구나 산한라산 금강산 설악산 찰따라 옷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곳 우리의 금수강산 자랑이고 조상의 온백이 살피는 곳 우리의 금수강산